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비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미 국회 하원이 재미동 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와 관련한 교리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8일 조선전 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미 국회 하원은 우리에게 재미동 포들이 북에 살고 있는 가족 친척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할 것과 조선반도 평화 종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교리안을 통과시키는 노름을 벌이었다. 교리안 통과 이후 미 국회 의원이라는 자들은 10만 명 재미 조선인들의 리산 가족 상봉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느니 재미 리산 가족들의 소원이니 하는 짓도운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산생시킨 기본 장본인이며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친효력들의 상봉마저 이루어질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다. 미국의 불법적인 남조선 강점과 침략전쟁 도발, 원자탄 공갈이 없었다면 우리 교리가 오늘과 같이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야 하는 가슴 아픈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침략 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아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살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해외 동포들의 조국 방문길을 계속 차단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의 흉물스러운 정체이다. 그러한 미국이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허용척군이 구체적인 조치냐며 삿대질을 하는 것이야말로 양키식 철면피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미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언제든지 그리운 조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본인들의 의사와 희망대로 가족, 친척들과의 상봉을 실현시켜주는 성의 있는 동포회적 조치들을 다 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회가 지난 2008년 1월 그 무슨 재미 리산 가족 상봉 지원 법안이라는 것을 꾸몄는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요구하는 교리안을 조작한 것은 이 문제를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구실로 인도주의의 호를 쓰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범죄자의 흉악한 정체를 감추기 위한 연막으로 써먹으려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이번 교리안이 우리를 모해하는 불순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 아니라 반공화국 인권모략가인 미 국무성 북인권특사 로버트 킹이라는 자가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다루어온 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의 당사자인 재미동포들까지도 미 국회에서 조작된 교리안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리산 가족 상봉이나 조선만도 평화 보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제재와 압살 책동에 광분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인권유린 범죄를 일삼고 있는 미국은 그 무슨 신뢰 구축과 인도주의에 대해 운운할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 미국이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까지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악용하려고 기도하면서 교활하게 책동할수록 저들의 흉심과 천연피 속만을 더욱더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실제로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지 정책부터 처리해야 하며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천만부당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비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